저국과 혁명, 세계 자주화이업 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여러 나라 인사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.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, 마자르로동당 위원장, 이란 이슬람교연합당 부총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걸출한 국가정치활동가이시라고 하면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, 나라의 통일과 세계 자주화협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그의 불멸협적을 칭송했습니다.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국제적 의리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반제투쟁, 새 사회건설을 적극 도와주셨다고 했으며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 책임자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인민, 사회주의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태양으로 용생하고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.